시간은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왔음을 자부하고 싶습니다.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남은 5분이 너무 야속합니다.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5분이 10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? 여러분이 알게 되시던 그 양반의 꿈 사라져도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중앙방송의 기억을 소중히 묻어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4분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여기는 TBC 동양방송입니다. 여러분의 방송이었던 TBC 동양방송입니다. 다시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.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항상 TBC 가족이셨던 여러분과 함께하길 빌면서 물러갑니다. 저도 이제 헤드폰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정든 제7 스튜디오를, 아니 동양방송을 이제 떠나겠습니다. 이제 동양방송은 3분입니다. 끝으로 동양방송의 출발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639kHz HLKC 동양방송입니다.